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라, 영적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활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 사냥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해도 멀리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장막이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만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달라요. 그래서 특징이 다르고 신체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뭐 무덤덤하고 어떤 엄마는 애를 이렇게 둘러업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문이 꽝 닫혔는데 애가 머리를 퉁 부딪혔어요. 애가 그냥 울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더래. 응애. 저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자기를 굉장히 배려하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뭘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막 내꺼내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생긴 대로 다 다른 거죠, 확실히. MBTI 보면 다르고 디스크하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는 확실히 아주 강건한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모습부터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엄마 치마를 붙잡고 아마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이 녀석 좀 형에 비해서 너무 좀 연약하니까 아마 끼고 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활달하고 씩씩하고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또 요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오면 자기의 못해본 것들을 좀 이렇게 다 투여해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좀 그게 좀 약간 부합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서가 가져다 준 고기도 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이좀 연약한 누구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뒤지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여러분 편애는 가정의 불행을 만듭니다. 이제 희한해요. 아버지 엄마가 그러지 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편애받는다라고 느끼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평생 상처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설교 이게 다 준비한 다음에 설교를 참조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아유,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형이 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돌아다니면서 한막 살다가 아버지 말년에 5년을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공정하게 대한다 그러고 엄마도 공정하게 대한다 하는데 자녀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큰 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자매가 하는 저기 정릉교회 있을 때 부회장 자매가 와서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생각하냐? 좀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좀 대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는,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했는데 그 친구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이 가깝겠죠? 그 친구한테는, 그죠? 부모들에게 참 어려워요. 공정하게 대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애가, 이 편가름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누구 편? 에서 편. 엄마는 누구 편? 야곱 편. 그러니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어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다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무래도 야곱은 엄마와 교감을 많이 했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 자기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야망은 충만한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그 속에 야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보다 더 교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때를 노렸어요. 에서가 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팠습니다. 이때 죽을 딱 써놓고 기진맥진한 에서한테 말합니다. 죽을 써놨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 그 붉은 건 뭐예요? 예, 죽이요. 좀 먹게 해라. 에돔, 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름이랑 또 상당히 흡사해요. 아, 그 죽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 들러 나가고 먹는 것에 굉장히 이제 감각적인 에서는 이거 참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 약한 틈을 따라서 야곱이 기가 막히게 밑장을 탁 집어넣습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거는 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요새로 얘기하면 시스템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인 생각. 요 행동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에이, 배고픈데 뭐,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먹고 봐야겠다.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기분대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 그냥 어떤 고맙다 감사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딱 막벨라구를 사잖아요. 딱 사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딱 보장하잖아요. 자, 야곱이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요걸 이렇게 해서 딜을 해서 명분을 사면은 이거 내 명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달라라고 말해요. 야곱은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요, 겉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항상 여성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과 경쟁할 수 없지만 이런 형의 약점을 통해서 이거를 갖기로 결정한 거예요. 야곱에게 배울 것, 귀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가치를 알아보는, 그거를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고기를 사냥했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사냥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냥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가 어딘지 잘 봐야 돼요. 그가 얻은 거는 교활한 방법으로 약점을 통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순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서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먹고는 살아야지라는 것 때문에 명분을 다 내려놔요. 우선 배부르고 보자. 우선 먹고 보자. 이게 에서가 가는 길이에요. 아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내일이고 뭐가 없어. 오늘 먹고 보자.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오늘 먹고 끝내자. 자, 망령되하지 말라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우 배고파 죽겠는데. 아, 너무너무 이게 배고픈데. 요거 못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하나님 눈에는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 것이다. 배부른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40일 금식을 끝낸 다음에 먹는 걸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먹어야 할 때와 절제해야 될 때와 스톱해야 될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너 야 신사 참배 그냥 국민의례라고 말만 하고 한 번만 넘어가. 그럼 너 감옥에서 꺼내줄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켰어요.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순위를 잘 몰라서 가치를 역전시켜요. 먹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가치가 최우선에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님 채우실 걸 믿는 것이죠. 그런데 급한 나머지 먹을 것, 입을 것이 중요하게 돼서 영적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아주 웃긴 영상을 봤어요.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개기는 거죠. 어떻게 개기냐면 아빠가 뭘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그러니까 자기를 아프리카를 보내달래 아빠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사자가 자기 잡아먹게. 자기 인생 끝내버리겠대. 아빠 엄마 필요 없대. 아빠의 보니 아빠의 엄마의 보니 필요 없대. 더 이상 아빠 엄마가 필요 없대. 없는 거 낫겠대. 이런 아빠 엄마가 어디냐 없겠다는 거. 그러더니 자기 택시 태워서 공항까지 보내달래. 아니 아빠가 필요 없대며. 그런데 해달래. 근데 바지를 자기가 못 입으니까 아빠 바지 입혀달래. 아니 아빠 엄마는 필요 없대며. 그래서 옷도 입혀주고 택시도 태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필요 없대. 속이 상하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이게 위로가 안 되니까 아이가 이러죠. 그래서 그 가족이 나중에는 여름에 아프리카로 다 가족 여행을 갔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서 유명하게 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릴 땐 그렇게 돼요. 어릴 땐 그래도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돼요. 부모의 사랑이 없다 그랬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게 느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광장에 나가고 없다 하고 돌아선 다음에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아 가장 자기 마음을 이해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안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괴로운 가운데 동참하셨고 함께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건 참 빨리 알면 좋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애 보십시오. 아빠가 뭘 안 해준다 그래서 속이 상한다 그래서 부모 관계 거절해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무엇인가 만족이 안 된다고 해서 영적 명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 명분 그까이 거 뭐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 그까 있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개그 콘서트 좋은 프로가 있고 나쁜 프로가 있는데 그까 있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그걸 소중한 걸 못 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요새 걸맞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자기의 명분에 자기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신문지상에 또 미디어상에서 얘기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인 명분, 자기의 사회적 명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군자 대로행이란 말이 있고요. 대도무민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드디어 팔아버렸어요. 명분을 팔아버렸고요. 인생의 의미를 팔아서 죽을 샀어요. 죽을 샀어요. 인생의 명분을 팔고 죽을 샀어요. 옛날에 우리 박종순 목사님 많은 이런 얘기를 해서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너의 의미를 사라. 의미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분을 팔아서 죽을 샀어요. 얼마나 이 반대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비단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BC 400년 전으로 해서 400년, 500년 전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라는 국가예요. 여러분 스파르타 알죠? 영화 300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 국가입니다. 이 그리스는 도시 폴리스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연합체로 돼 있어요. 아테네, 데베, 스파르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아이가 장애인이 나고 어린아이가 힘이 비실비실하다. 그냥 없애버려. 강한 자만 살아남게 훈련시키고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전쟁을 또 이 폴리스 국가끼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발 좀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열린 게 올림픽이었어요. 무기 갖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한 거죠. 아테네가 스파르타랑 싸워가지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요.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시즌에 페르시아라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수십만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작은 국가예요. 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딱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게요? 스파르타. 왜요? 싸워보니까 이게 얘들이 오합지졸이야. 숫자만 많았지. 훈련이 안 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몇만을 데리고 막 쳐들어가기까지 한단 말이죠. 막 그리고 전복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관용정책으로 국가가 넓어지고 군사도 넓어지고 수십만. 그때 이제 300에 나오는 이상한 군인, 저기 왕 모습으로 나온 사람 있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 꼽고 막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단히 뛰어난 왕이에요. 역사 중에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 하여튼 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군사적으로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게요? 예, 금권을 사용했어요.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테네에 풀고 데베에 풀고. 그러니까 그리스 연맹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풀어요? 스파르타 고위 관직한테 푸는 거예요. 막 푸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정치가 중후정치로 변질되어지고 실질 강건의 정신을 잃고 망하기 시작한, 내부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황금으로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먹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에서처럼 황금 때문에 국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거죠. 이것이 이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풍요와 거품의 역사.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마치 묘비명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다 죽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 소명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야곱을 또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먹고 마시고 갔다라 하지만 야곱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좀 이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장자권을 가져오는 야곱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옳겠습니까? 아니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표시만 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자의 명분은 노려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자의 명분은 노려야 된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여튼 바르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장자의 명분은 뭐내 위치가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바르게 살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성경은 왜 야곱을 하나님 사랑했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한 거는 성경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질문할 때는 치우치지 않게 답을 하면 정답이에요. 장자의 명분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수를 썼었는데 머리 돌리면 안 돼요. 축복은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갈망은 해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그렇게 바른 방법으로 영적인 길을 내 가신 분이셨어요. 에서는 육신과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문제였다면, 야곱은 얻는 방법과 수단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머리를 쓴 거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가족을 깨게 만들어버렸고요. 아버지로서 나중에 또 실패한 모습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거 하나를 보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명분도 바르게 지키고 또 끝까지 십자가를 치기까지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 보면 이 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즘 실리도 너무 많이 취해요. 실리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는데 명분 없는 실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묘한 구조로 가져갑니다. 명분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알려야 되니까 패권 국가로, 힘 있는 국가로, 선도적인 국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 명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굳건하게 지켜야 될 영역이에요. 이건 뭐, 그까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재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어요, 제가. 친구가 자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당구장도 데려가고, 담배도 피우고, 가끔 가다가 술을 한 잔씩 권하는 거죠.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묘한 거를 딱 끼워놓더라고요. 야,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너 복음을 들어줄게 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처럼. 야, 묘하잖아. 그죠? 아, 여러분. 근데 먹고 나서는 이게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석당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권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권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니나 나나 똑같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더라고요. 영적 명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위치와 마음들을 지켜야 돼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의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명분은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 로잔이라는 대회를 했어요. 비밀 집회여서 장소 뭐 어디서 뭘 한다 얘기하면 안 됐어요. 근데 끝나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서 온 사역자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사역자도 있었어요. 다음 세대 리더십 모임이어서 한 230명 정도 왔고요. 또 이렇게 발린티어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였었어요. 거기서 제가 발제하는 게 있어서 워크숍 시간에 발제를 했는데 그 연구하다가 이 백홍준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깊이 좀 알게 되어진 시간을 가졌어요. 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존 로스가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첫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백홍준이라는 분이에요. 이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서를 번역을 하려고 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착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자주 와서 물건을 사고 조선에 가져가고 하는 이런 하급 상인 역할을 했었는 이 하급 어떤 그이 뭐라 그럽니까? 국가에서 일하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갖고 간 거예요. 받아서. 근데 이 성경을 이 백홍준이 읽기 시작한 겁니다. 2, 3년 동안 친구랑 같이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네, 정말로.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참된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제 4월이에요. 이거 1년 내내 읽으면 성경 한번 다 읽는 거예요. 요새는요, 성경 읽다 치유의 기적, 능력의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성경 읽기 운동이 지금 막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에게 하나 저기 팁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가서 사사기 드라마 바이블 그러면 꼭 사사기가 딱 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성경 읽어주는 거죠. 저녁엔 읽기 좀 힘들면은 뭐 이렇게 24시간 찬양 나오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 틀어놓으면 또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4월 호에 보니까 최철규 만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현세의 제자였어요. 이현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만화계 레전드 이현세. 이현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어른들 위한 만화를 이렇게 그리다가 어느 날 피를 쏟으면서 문제가 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기흉이라고 됐어요. 아예 죽게 생긴 거예요. 폐가 썩었다가 절개하자고 됐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독실한 신자들 어머니 권위로 종일토록 성경만 읽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성경 읽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 꼭 한번 읽어. 매일마다 또 읽어가면 좋겠어요. 이 백홍준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읽다 신앙이 생겨서 로스한테 와서 맥킨타이한테 와서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이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1880년도에 성경을 보내주려 가다가 걸려가지고 3개월 투옥했어요. 그때는 천주교를 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옥된 당시에는 이제 벌금도 내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아니, 성경만 읽고 신앙생활한 사람의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안목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결국에는 나중에 서간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신앙 공동체 세우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해서 그러다 1893년도 만주에서 체포돼서 옥사한 게 이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영적 명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평생의 삶을 보람있게 그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도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가정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사역도 엉망진창이고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끝내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체면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도망을 못 가고 어떻게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돌아가신 형님이, 천국에 계신 형님이 나타나서, 진홍아, 예수님 너 기억한다. 하늘에서 하나님 너 보고 있다. 힘을 내라.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자료를 다시 찾다가 그 형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게. 완전 뭐 이 정신분열증에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족 전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에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얼굴이 환하게 돼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가족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르는데, 슬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을 했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떤 신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경험이다, 이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게 맞다고 믿는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분이, 아,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무 배고프고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붙들 건 붙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로잔 대회에 가서 한 태국 청년을 만났어요. 얘가 이제 멘토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멘토링 해주는데, 다른 다 한중일에서 하는데 얘는 태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북한을 향해서 헌신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은 북한에 대해서 섬기고 싶다, 태국에서 어떻게 섬길 방법이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극동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다 둘러 보여줬어요. 극동방송,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북한을 향한 전파가 나가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만 나가요. 거기서만. 그게 아시아 극동아시아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몇 억 이상 들을 수 있는 AM 방송이 거기서 나가요.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성도가 그걸 지으려고 할 때, 헌금할 때 맨 먼저 보낸 헌금 봉투, 편지, 또 순교자의 글들, 또 뭐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지들을 딱 보니까 애가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위해서 꼭 섬기고 싶다. 아니, 태국에 있는 젊은 청년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대 젊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삶을 어디에 헌신해서 의미를 갖는 것도 모르고 이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요. 막 자기 감정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대신 자기 감정, 자기 육체적인 감정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하트하우스에 있는 청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장자권을 주십시오, 내 삶에도 영적인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영표 선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다큐멘터리에 나레이션도 하고 북방사역에 또 북한에서 온 편지 나레이션도 하고 탈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해하고 북한 청년들 많이 만난다고 해요. 또 어저께 공교롭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 이영표 선수가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프로에 나온 거를 차를 타고 가서 들었어요. 제가 다시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찾아서 좀 들으면서 설교에 좀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듣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2002년도 월드컵이 됐을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이영표. 그때 그 사귀었던 자매가 제가 사역했던 서울여대 청년부 자매였어요. 가끔 이영표 선수가 시합 없을 때 와서 설교 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아닌 거 알아요. 예배 끝나면 여자애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메모해놨다가 곧바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한 30분을 붙들고 설교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가. 자, 그런데 이 친구가 2002년 월드컵이 이제 당시가 됐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경제를 좀 회복하자 이런 모토였기 때문에 월드컵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개막전 2일 전에 연습 중에 부딪혀서 근육이 12cm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이런 진단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 한국에서의 월드컵인데 내 삶의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생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좀 멋지게 좀 뛰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 속상해 있는데 아는 사람 욥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욥기를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욥기를 읽다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훅 들어온 마음이 내 속사람의 마음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월드컵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월드컵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명분과 욕망의 착시 효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인지 영적 명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시 효과를 갖고 자기가 보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가 자기를 비출 때 하나님께 드디어 자기 악한 마음 안에서 얼마나 죄송해지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오셨냐면 이렇게 물어오셨다는 게 너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월드컵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욥기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원망이 그 순간 죄송함과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 안 나가도 되겠다. 내 하나님 마음을 회복했다. 이 마음이 너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선수가 그러면요, 쫓겨난대요. 아, 이제 나 계속 이제 며칠 빨리 대전 북구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간대요. 아니, 나 다를까? 예상했듯이 히든크가 오라 그러더래요. 자, 이제는 준비해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든크가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코라는 전담 이 의사 같은 이 치료사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을 완전 딱 붙여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치료만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진단 받을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희한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회복되니까 이거 오진이다. 한번 병원 가서 알아봐라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 재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뛸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작했대. 그리고 첫째, 둘째 게임 말고 셋째 게임부터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포르투갈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되는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80위 정도 되는 축구 실력이 4강까지 간 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힘을 얻었던 영적 동력이 거기 있었어요. 뭔가가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축복이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분별하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와,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곳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영적인 이 비전이 있고 하나의 부르심, 이 영적 명분을 붙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또 CGN에서 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커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쇼 선수 알죠? LA 다저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엄마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영적 명분을 잘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분이에요. 아,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향이 생겼을 때 영적인 부름을 따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삶을 가꾸어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향력이 생길 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동을 통해서 배우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이 명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커쇼 챌린지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탈삼진 한 개당 500달러를 기부를 한답니다.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달러씩 기부를 하고 2012년에 잠비아 고아원을 설립을 했고요. 2013년에는 26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다양한 행사와 나눔과 기부를 계속해서 실천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야구선수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크리스찬 운동선수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제가 호투를 했든 못했든 상처를 입었든 실패를 했든 투수로서 기량이 떨어져도 그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의 선행이 야구장 밖으로 넘어갔어요. 얼마 전부터 아내와 같이 잠비아를 간다고 합니다. 그의 아프리카 소녀, 그 소녀 지난주에 설교가 호프였잖아요. 희망이었잖아요. 그 소녀 이름이 호프예요. 이 소녀를 입양을 하다시피 해서 보육원을 만들어줬어요. 그 보육원 이름이 호프의 집이에요. 수많은 고아아이들, 돌본 애들 합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족이 다 짐을 싸서 아프리카를 갑니다.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아이들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청지로서 하는 것을 또 하다가 또 돌아와서 또 야구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커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단팥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영적 명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이게 그분의 영적 명분이 되세요.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권세와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자기의 것을 온전히 가치 없게 여기면서 생명마저도 드리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영적인 부분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게에 가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은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왕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더라고요. 뭡니까?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내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너를 향하여 흘러넘치는지 너 기억해라. 이것이 영적 명분을 지키는 첫 근본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까이 거 뭐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깔끔하면서 버릴 그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적인 명분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마음으로 그 영적 명분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은혜와 또 직분들, 삶의 방향들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